이제 떠나는 그대여 나처럼 웃어줘 기억될 모습은 항상 그것뿐이게 그저 한 번의 미소를 너에게 보이려 천 번도 더 흘린 그 뒤에 눈물은 빨간 주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슬픈 이 세상이 내게 말해 널 향한 지독한 그리움 내 앞에 기다리겠지만 거친 세상에 날 맡기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겠지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바람